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초순서로 노래 장군님 가까이엔 병사가 산다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용환 작사, 류용남 작곡인 노래는 주체 85, 1996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우리 인민, 특히 인민군 군인들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선군 시대의 명곡입니다. 노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우리 병사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뜨거운 육진적 사랑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우리 군인들의 끝없는 행복과 크나큰 긍지, 그의 선군 용도를 충종으로 받들어 나갈 드높은 교리를 졸졸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청진 병사라면 누구나 가슴 후련히 부르고 싶은 충동을 금할 수 없게 하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끝없이 설레게 하는 노래의 선율은 4분의 4박자의 미네림 대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단순 이 부분 형식으로서 졸가 형식의 전형적인 구조를 갖춘 노래의 선율은 밝고 지향적이면서도 아름답고 환희로운 정서로 가사에 담겨진 사상 주제적 내용을 음악적으로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선군시대 병사들의 더없는 행복과 용애가 구절구절마다 예수 한껏 넘쳐나는 노래 장군님 가까이엔 병사가 산다니는 백도의 촌출명장 김종일 장군님의 고미한 위인적 풍모를 청잡은 병사들의 요로같은 심장의 메아리로 격조 높이 구가한 특색있는 성가로서 촌리방선마다에서 사회주의 강국건설 전투장들마다에서 힘있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신 그의 영상 노래 어려네 아 행복 넘쳐라 청자분 내 가슴 장군님 가까이에 내가 산다네 다음 순서로 노래 이강산 높은 용 험한 기로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강창룡 작사 우종희 작곡인 가요는 주체 90일 2002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선군혁명 총말리길에 바치오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혼신과 노고를 가슴 뜨겁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구절마다에는 이 나라의 높고 낮은 최전연 산발들과 수많은 거제들, 룡길들에 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혼신의 발자취가 눈물겹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회고적이면서도 비장하고 감동적이면서도 우이지 넘친 선율영상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선근길의 의미를 심장으로 출감한 인민이 토치는 격정을 더욱 강렬하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희추 넘으신 선건장정의 길에서 태어나고 커다란 사상정신적 감화력으로 우리 민의 심장을 파고드는 노래 이강산 높은 용 험한 기루에는 오늘 졸세의 위인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로서만이 아니라 참다운 애국과 혼신의 참모습을 새겨주는 흉령의 노래로 장군님 따라 걸어온 선군 흉령의 길을 격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 따라 끝까지 걸어갈 천만 군민의 신념의 노래로 더욱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북방이 순환경을 넘어도 눈앞이 어리여고 눈 내리는 최전연 길을 걸어도 가슴이 안기여네 이강산 험한 길 험한 길 앞서 가신 장군님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